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 미국에서 극심한 인권유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미네소타주와 루이지아나주에서 백인 경찰이 백주의 흑인을 사살한 것을 계기로 여러 지역들에서 항의 시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텍사스주에서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이 무장인원들의 저격을 받아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위자들과 백인 경찰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사태는 심각한 인종 간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다. 가관은 대통령인 오바마가 나서서 경찰을 습격한 청격범은 미치광이라느니 그가 흑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 행위를 비호한 것이다. 현실은 미국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오바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묵인 조장하에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 행위들이 난무하는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유린국 세계 최대의 인권불모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철면피성과 악랄성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가는데 질겁한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과 함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두는 무엄한 망동까지 벌였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에 대한 비열한 공격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해치고 제도 전복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가중될수록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보다 굳세어질 뿐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인권 옹호의 간판을 들고 그 누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기 집 어물부터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최악의 인권 유린 행위를 조장시키고 있는 오바마 폐부터 인권 재판정의 피고 속에 끌어내야 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7월 13일 평양.